거리는 one way. I can look at you all day. 열이 오는 생각에 열이 나는 것 같아. Ooh, I you so hot, got me fever, you so hot. 이 사람 got nothing, 얼른 폭탄 터져 boom it. Hold on, hold on. 더는 빠지도록. Hold on, hold on. 더는 빠지도록.